사용하지 않으면 금방 아, 나는 몽골어를 잊어버리지 않는가 않았는가 하는 불안감을 저도 모르게 가지게 돼요. 여러분들, 내가 신앙인으로서 나는 신앙의 언어를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불안감을 혹시라도 느껴보신 적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오늘 1독서하고 2독서하고 복음에서 계속적으로 나왔던 얘기들이 이제 경고장이에요. 경고장. 니느베는 40일이 있으면 망할 것이다. 바울의 사도도 이제 마지막 날이 다가왔다. 예수님께서도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런 경고를 하는데 시기적으로 같은 뭐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사건을 겪던 시대에 얘기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구약성서 1독서에 나오는 구약성서에서 구약성서가 쓰여졌던 시기 벌써 몇천 년도 더 전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 시대 때 하느님 나라가 가까워 왔습니다 라고 얘기했던 그 시대가 있고 뭐 3, 40년이 될지 한 50년이 될지 모르지만 차이를 두고 바울 사도도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마지막 날이 왔다고 경고를 날립니다. 이 경고들이 니느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그 경고장을 들은 사람들이 아, 또 다른 예언자가 와서 또 같은 얘기 하는구나 라고 이 말을 무시하고 지나갔으면 그 경고장은 있는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40일 후에 멸망을 그들은 볼 수밖에 없죠. 이미 하느님으로부터 나온 결정문이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니느웨 사람들은 그 결정문을 듣고 그 경고장을 듣고 그 전에도 그 후에도 그 사람들 그것을 들을 기회가 많이 있었지만 그 순간에 요나가 얘기했던 그 경고장을 받아들입니다. 바울의 사도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의 사도가 그 당시에 가까이 왔다. 이제 마지막 날이 가까이 왔다는 경고장을 날리고 예수님도 날렸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바울의 사도가 마지막 날이 가까웠다고 했지만 벌써 2000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마지막 날은 오지 않고 있다. 우리에게 있어서 마지막 날에 대한 개념이 너무나도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냥 마지막 날은 세상이 다 망하는 날이에요. 그죠? 우리가 생각하는 마지막 날.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마다 자신의 뭐라고 해야 되죠? 멸망을 하는 것과 같이 느껴질 만큼 그렇게 절망하고 무너지고 내일 더 이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을 만큼 그런 힘든 날들을 겪으면서 우리는 매번 순간순간마다 어떻게 보면 마지막 날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한 사람으로서 또한 마지막 날을 맞이하겠죠. 근데 그 마지막 날에 대한 경고가 끊임없이 그 순간순간 우리에게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세상 멸망할 것 같지 않은데? 라고 이 주제를 화살을 세상으로 돌려버립니다. 마지막 날은 철저하게 개인적인 겁니다. 우리 스스로가 내 마음이 무너져서 더 이상 하느님을 바라볼 여력도 없이 무너지는 그 순간들이 우리는 그때마다 마지막 날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날을 맞이하기 전에 틀림없이 오늘 니느웨 사람들이 받았던 또 로마의 사람들이 받았던 경고장을 우리는 받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우리가 이게 나를 향한 경고장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보편적인 경고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보편적으로 넘겨버리는 경우가 더 많죠. 그래서 아직 세상 멸망할 것 같은 징조는 보이지 않는데 라고 화살을 돌립니다. 하지만 하느님은 매 사람 순간순간마다 모든 사람들이 니느웨 사람들이 받았던 그러한 경고장을 니느웨 사람들이 경고장을 받고 자신의 삶을 변화하고 회개의 길로 나서고 그 멸망으로부터 벗어났던 것처럼 우리 개인 모두가 모든 사람 하나하나가 그러한 멸망으로부터 벗어나기를 바라시고 한 명 한 명에게 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경고장들을 날리십니다. 하지만 마지막 날에 대한 개념이 우리는 너무나도 분명하게도 세상 멸망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 경고장들을 하늘을 한번 벌어보고 세상 망할 것 같지 않은데 하고 넘겨버리죠. 오늘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얘기하셨던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복음을 믿고 회개하라고 하셨던 말씀 뒤에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세상 망할 것 같으면 굳이 제자들 부를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있는 그대로 우리가 살아갔던 삶 그 삶 안에서 우리는 늘상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마지막 날에 대한 경고장을 주지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로 멸망을 멸망을 맞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죽음을 우리가 맞이한다 하더라도 하느님 곁에서 아직도 나의 마지막 날은 오지 않은 상태로 하느님과 같이 계속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그 희망입니다. 그래서 아 이제 죽으니까 내 마지막 날인가? 내가 더 이상 살 희망이 없을 만큼 내 마음이 무너졌으니까 마지막 날인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과 함께 있는 그 순간까지 나는 끊임없이 나를 이 마지막 날이 나 개인에게 멈추지 않을 수 있도록 스스로를 일깨웁니다. 그랬을 때 내가 그 순간 더 이상 일어설 수 없을 것 같이라고 느껴졌던 그 순간들이 실제로는 마지막 날이 아니라 시작점인 경고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 경고장들을 받아들이는 순간마다 아 하느님이 나를 더 큰 절망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 나에게 이러한 기회를 주셨구나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겸허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의탁하십시오. 그렇다 한다면 우리가 늘상 얘기해오는 세상의 멸망이 아니라 그냥 하느님과 함께 있는 그 순간들을 향해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